커스 닥터 스테판 7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김슬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다른 애청자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 지역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75회 때 졸업생 저는 재학생으로 하겠습니다. 참신하다. 멋있어요. 오늘 그 뭐 이야기 보따리 없어요? 네, 아 지금 굉장히 떨려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생각나면 기회를 또 우리 김슬민 기자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코리아 반도의 전반 정세를 진단 바랍니다. 예, 전쟁 정세 맞습니다. 예. 다만 남에서는 여론이 호도되고 있고 북의 정보는 남에 잘 공개가 안 되니까 피부로 실감하지 못할 뿐이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남 합동군사연습, 줄여서 을지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을지연습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맞춤형 억제 전략, 본질상 북침 선제 핵타격 계획이에요. 네. 이것을 실전에 적용하는 첫 합동군사연습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북도 이거 한판 붙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지난 7월 27일 전까지 싸움 준비 완성을 다그쳤고 실제로 7월 26일 새벽 남코리아 주둔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전술 로켓 탄 발사 시험에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김정은 최고 사령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금산 태양궁전을 찾고 그 다음 날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결의 모임이 그 금산 태양궁전 앞에서 진행된 거죠. 네. 그리고 상반기 내내 최소 250발에서 최대는 천여 발 이상 전술 로켓탄 발사 시험이 있었고요. 이것은 2012년 12월 12일 바로 이때부터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이 시작됐는데 그때 발사했던 은하 3호 2호기 이게 이제 전략 로켓이죠. 네. 최근에 북의 제2자연과학원 연구실장이 말했던 전략전술 로켓탄이라고 할 때는 예, 바로 이 전략 로켓탄과 올해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했던 전술 로켓탄 집중타격, 연속타격, 명중타격의 방식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지난 2월달 8차 전국 사상일군 대회에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강조했던 바로 그 방식이 그때는 이제 집중포와 연속포와 명중포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중대 제안 이후 2월 달에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 직전에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6월 말에 특별 제안을 하고 7월 달에 접촉이 있었는데 잘 안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응원단 얘기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7월 초에 방남한 시진핑을 통해서 북에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7월 달과 8월 달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7월 18일 날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8월 3일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을 강제하는 그 최대 약점을 부각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북은 최근에 박근혜 실명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이 정말로 서해오도 점령이라는 국부전을 감행하게 될 때 사실 그 명분은 충분히 축적돼 있죠. 왜냐하면 연례적으로 남측에서 미남 합동군사연습으로 북침 선제 핵타격을 전제로 하는 그런 훈련들을 연이어서 벌렸기 때문에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국부전이라든지 심지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 명분과 전쟁 실력을 갖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이라면 인명살상과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현대전은 단순한 재래전이나 첨단전, 특히 코리아반도는 핵미사일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현 정세는 전쟁으로 가고 있다. 치닫고 있다. 비록 잠잠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다만 미국이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을지연습이 11일간 정도만, 원래는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은 북에서도 그렇게 보도했어요. 북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줄어든 거죠.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측에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때문에 유민 아빠의 영웅적인 40일에 가까운 그런 단식과 또 각계각층의 또 동조단식이 있고요. 그리고 남측 군대 내에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봇물 터지듯 지금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측의 진보 정당이 6.4선거 7.30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또 노동운동의 전면적인 파업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 정세는 정권에게 최대의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정권 자체가 미일남으로부터 외교적으로까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 산케이 신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남측의 수구 세력이 군사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구 세력에는 치명타가 되거든요. 수구 세력의 재산이라는 게 부동산인데 다 파괴될 테니까. 그뿐 아니라 친일 친미파가 주류인데 북은 여러 차례 심한 경우에는 시종자까지 태워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수구 세력이 전쟁을 원할 리가 없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사면청과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상전 미국과 일본까지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네. 바로 조선일보 칼럼이나 산케이 보도로 확인됐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북도 한 번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싸움 준비 완성을 다그치고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실력도 넘치고 명분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벌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니까 무릇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 또 보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지 연습이 끝날 때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실제로 8월 12일에는 남측에서 경계태세 하에 전투기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쾌속정 5척이 NLL을 침범해서 평화적 어선을 공격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서남전선군 사령부 보도가 아주 격하게 나왔거든요. 예. 일단 북은 참은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참는 게 무서워요. 1950년대 코리아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현 정세는 전쟁 정세로 치닫고 있고 언제 어디서 전쟁의 불씨가 튀겨서 확 전쟁으로 폭발하는 폭탄의 뇌관을 건드려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북이 지난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이 시각에 무자비한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0일에는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또다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 시기에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 타격이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된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며 우리의 혁명 무력은 이미 그렇게 만들 만단의 준비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예,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살벌한 경고입니다. 네. 북의 총참모부 대변인이라는 가장 힘있는 통로를 통해서 이미 을지 연습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남측이 북에 선전포고를 한 만큼 북 자신도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린다. 그러니까 대응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에 대응포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네. 이건 문자 그대로 그 표현입니다. 군인들이 한 성명이기 때문에 그냥 우직해요.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미 선전포고 했으니 우리도 선전포고 한다. 너희들이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아, 라고 정확하게 명분을 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 발기와 제안에 극도로 위험한 전쟁 연습으로 대답해 나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처사는 값비싼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달에 국방위 중대 제안, 6월 말에 국방위 특별 제안을 염두에 둔 말이죠. 2월 달에 키리조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 전에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을 한 것, 그렇게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도 조지 워싱턴호 미 핵항모 타격단이 들어왔을 때 북남, 남북 간의 회담이 진행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시안게임 참가단의 그 결정 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에게 남은 거는 명분인데 그 명분이 충분히 축적됐다라는 걸 재확인한 겁니다. 네. 하나 주목할 것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이렇게 표현했나요? 예, 미제와 남조선 괴뢰라고. 예, 여기서 박근혜가 빠졌잖아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와 관련해서 미묘한 겁니다, 지금. 아까도 조선일보 상계 얘기했죠. 오히려 박근혜와 관련해서 박근혜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북이냐 미일이냐라고 할 때 적어도 지금은 미일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에게 출로가 있는 겁니다. 생로가, 활로가 있는데 그것은 북과 손잡는 거죠. 민족 공조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8월 14일 날 조평통 성명으로 오래간만에 나온 성명이죠. 확인했습니다.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에게 겨냥한 그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가라 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20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지난 13일 캐리 미 국무장관이 느닷없이 그 무슨 축하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며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민을 대표하여 광복절을 맞는 조선민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참 웃기는 소리죠. 예. 그 광복, 말이 광복이지 분단이잖아요. 그렇죠. 미군이 남측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광복, 분단이란 말조차 몰랐을 텐데 일본의 원자탄 두 방 터뜨리고 그걸로 지분을 얻어서 38도선 이남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맥아더는 네. 점령군으로서 들어왔어요. 그 포고령에 그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축하 메시지라든지 이거는 정말 가증스러운 메시지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어 폭로된 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새로운 대조선 압살과 제재를 고안해 내다 못해 핵전쟁 살인 장비를 포함한 방대한 침략 무력을 투입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핵선제 공격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러한 침략자들이 갑자기 평화 수호의 면사포를 쓰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더러운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정면으로 덤벼들자니 성군으로 다져진 무자비한 보복 철퇴가 두렵고 그렇다고 패자의 비명을 울리며 현실을 그대로 묵묵 감수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이 처한 진퇴양난의 현 처지라며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보고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엽겹고도 유치한 가면극을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반부의 얘기는 미국이 북과 전쟁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거지도 없어요. 그렇다고 주남미군을 철수하기도 그렇고 네. 진퇴양난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전에 외교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그리고 다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네. 네, 이제 총참모부는 군사고 외무성은 외교입니다. 네. 네. 군사와 외교라는 이제 양수단을 다 써서 북이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비되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죠. 군대의 위험은 서리발 총검에 있고 외교관의 위험은 드놀지 않는 입가의 미소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북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데 서리발 총검, 드놀지 않는 입가의 미소. 아주 인상적인 문학적 표현인데 그렇게 지금 표현들이 돼 있어요. 그 각각의 성명과 담화에 보면 그 느낌이 달라요. 지금 외교부 대변인 담화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점잖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 속에도 총참모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총검으로 하나는 미소로 표현했을 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전쟁으로 작살낼래 아니면 항복하고 물러날래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조선중앙통신 논평에는 제때 주랭랑을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주랭랑 이건 이제 미군 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아니면 항복인데 이 항복을 누가 하냐면 캐리가 하는 거예요. 국무장관이. 네. 물론 대통령이 이제 비준하고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캐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헛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로 이례적이죠. 캐리를 깐 거예요. 네. 그겁니다. 얘기 돌아가는 거는. 북은 좋다. 을지 연습한다면 선제 핵공격하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나오니까 미국이 겁을 먹고 기간을 축소시켰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조치로 전쟁이 아니니까 항복을 하면서 협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협상이지 이제 항복하는 자리죠. 네. 캐리가 나와야 되는데 헛소리 하니까 이렇게 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전략적 인내예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해서 일제 협상 자리에 안 나오는 거죠. 지켜본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한심하고 모순이라는 것은 북핵을 불용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아무런 수단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단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 유라시아 포위안 형성, 이 전략으로 다시 이 전략이 사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꼭 북만 겨냥한 건 아니에요. 북중러를 모두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 군사적인 협력 관계가 매우 강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 유럽 제국주의 마치 대안처럼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나라가 뭉쳐서 IMF에 대치되는 NDB라고 하는 신개발은행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마치 공화당과 민주당을 다 조종하면서 시속 게임을 하는 유대자본의 상투적인 방식이에요. 네.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과 러시아를 추동해서 미국과 유럽을 다시 미국과 유럽의 반대편에 놓는 듯한 마치 견제 세력, 대안 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미 유대자본은 그 안으로 적지 않게 침투돼서 사실상 조종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 반제 군사전선에 합류해 있고 유대자본이 의도하는 대로 브릭스를 형성해서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와 대치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인하는 건 북이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인하는 것은 유대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면서 유라시아 포위안 형성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합병이 되고 동부지역도 합병될 전망이 생기고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만만치 않게 힘이 강해지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유대자본이 러시아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또 군사적으로 북이 또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게는 경제 패권의 균열이 가는 동시에 군사 패권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긁어모아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이니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니 유라시아 포위안 형성이니 하는 요란스러운 3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군사적으로 나가면서 외교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그게 북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죠. 북은 그의 상황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있고 그것을 아직 보란듯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북의 핵이나 미사일을 억제시켜야 그게 정책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비상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합동 군사 연습이나 모두 해가지고 지금 북을 위협해야 되는데 오히려 겁을 먹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교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지금 조롱하는 거죠. 네. 캐리,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원래 이 친구가 국무장관 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북과 협상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무장관이 되면 대통령의 방침 또는 미 제국주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본인의 성향과는 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 성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군 경제패권 무너지면서 군사패권 강화하려고 공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그렇고 극동에서도 그렇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달에 조지 워싱턴호 미 핵무 타격단이 코리아반도 수역에 들어온 거라든지 또 우크라이나에서 말레이 항공이 격추된 거라든지 그리고 중동에서도 이라크에서 IS 이슬람 국가를 겨냥해서 미국이 비록 제한적이나마 내전에 개입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오바마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면서 당선됐는데 그 외 전쟁은 부시보다 훨씬 더 많이 벌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라크 전쟁도 다시 했으니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한 전쟁 대통령 맞습니다. 네. 오바마가 도대체 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북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전쟁은 더 많이 벌리고 경제는 완전히 작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바닥이죠.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면서 이런 글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8월 말 정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 정책이 안 된다. 작년 10월 말에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대북 전문가죠. 보스워스와 갈루치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내용도 이젠 정책 바꿀 때가 됐다. 지났죠. 예.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거예요. 아까 군사적으로 그 3대 전략과 외교적으로 전략적 인내.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상황인 거죠. 북을 상대로 하는 그 전략 전술적인 그런 두뇌전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완전히 밀려요. 예. 그래서 사면초가는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오바마도 사면초가다. 그냥 흑인 대통령이라는 말이 흑인 대통령이지 그 친구가 일설에는 그 부시 정권의 네오콘을 대표하는 첸이라고 하는 부통령이 있어요. 그 친구가 사촌지간이고 그리고 부시 여고도 11촌지간이라고 해요. 어머니 계통이 이제 백인인데 본인은 나는 흑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흑인 탈을 쓴 백인이고 첸이나 부시 여고도 별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이미 펼쳤기 때문에 뭐 이제는 구제불능이다. 역사적으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고집은 센 것 같아. 뭐 이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전략적 인내 정책 그 지금 고집 부리는 건데 고집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있나? 이번에 크게 다칠 것 같습니다. 우리 참신한 우리 젊은 우리 애청자들은 무슨 질문이라든지 의견 같은 거 없어요? 사실 익히 아는 얘기들인데 오늘 뭐 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저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군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아 좀 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정세인 것 같습니다. 군대 가면 구타 사망 아니면 트럭으로 탈영해서 총기 난사하다 죽는 확률이 매우 높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전에 말씀드렸는데 총기 난사했다 그래서 군기를 잡으면 그 스트레스로 구타 사망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또 군기를 잡으면 트럭 탈영 사건이 터지는 게 남측 군대거든요. 예, 이런 군대 가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자살이 아니면 이제 숱한 폭언 폭행과 성추행으로 평생 트라우마가 생기는 정말 이런 군대가 또 있을까 싶어. 그런 군대에 가서 전쟁이 터지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전쟁 터지면은 정말 안 된 얘기인데 38선 이남에 있는 그런 전진 배치된 군대들은 한 시간에 만발 날라오는 장사포에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뼈도 못 추리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강 이남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멀쩡한가? 그건 이제 남코리아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전술 로켓탄에 의해서 그 발사도 새벽에 했어. 자는 도중에 잠깐 깬 거야. 그런데 온통 환한 거야. 섬광으로. 이게 뭐지?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의식이. 순식간에. 그렇죠? 전술 로켓탄에 의해서 미군 기지에서 자다가 새벽녘에 이제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고통 없이. 그것도 복이야. 복이라면. 우리가 오복 중에 고종명이라는 게 있어요. 잘 죽는 것도 복이거든요.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북의 그 백두산 훈련 열풍 비디오를 보면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이마에다 돌 다섯 개 올려놓고 해머로 쳐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펴고 그 밑에 벽돌을 놓고 그 손바닥 위에 도끼를 쳐서 벽돌을 깨. 이게 이제 기 훈련과 함께 정말 한 10년 정도 단련되면 그 손으로 호랑이처럼 상대의 옆구리를 후려치면은 내장이 나와요. 그 내장을 보면서 죽을 때 얼굴이 가장 공포스럽지. 다른 미군들이 전우의 시체를 보면서 그 공포에 질린 얼굴과 내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전의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지. 북의 특수부대는 총이든 칼이든 다 쓰다가 없을 때는 손이 무기인 거야. 그거를 평소에 눈을 가리고 청와대와 똑같은 모형에서 5년, 10년 동안 매일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EMP죠. 전기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총칼로 공격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손을 쓰는 건데 그 손이 이런 손인 거죠. 그런 손에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손에 당해서 공포에 질려서 죽는 것보다 그냥 자다가 하면서 죽는 게 그렇잖아요.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죠. 그래서 미군들이 남코리아 안 오려고 해요. 아마 여기 여러 가지 보수든 혜택이든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오는 거지. 누가 여기 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깔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혜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닥터 스테판이고 누군가는 이런 정세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 국내 보수 언론들은 딴소리하고 또 북이 경고하는 거는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서로 선전포고한 상황인데 네. 남측에서는 꿈도 못 꾸고 있거든. 그냥 평온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전쟁은 예고 없이 광고 없이 시작하는 법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선제 타격이 중요해요. 상대의 가장 중요한 전력들을 초반부에 깨버리는 게 승패의 그냥 절반이에요. 아니면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울 때도 먼저 공격하는 게 유리해요. 결정적으로 유리해요. 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송강호가 얘기하잖아. 평소에 얼마나 빨리 뽑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담력이 중요하다고. 먼저 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얼어버리거든. 그런 대목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담력 대 담력의 싸움이고 속도 대 속도의 싸움인데 그 담력, 의지 이게 중요해요. 북은 네. 그 의지가 있어. 싸움 준비가 그런 의미에서 완성됐는데 미국이나 남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싸움은 보나마나한 싸움이에요. 오히려 미국이나 남측은 보수 언론 통해서 거꾸로 얘기하지만 남베트남도 그러다가 갔어. 그건 2년 걸렸는데 미군 철수 이후에 무너지는데 지금은 이틀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월이 지나서 무기가 발전해서이기도 하지만 북이 철저하게 그간 시간과의 싸움, 속도와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격전, 속도전, 입체전 이것은 단숨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김정은 최고 세력의 제일 좋아하는 말이 단숨에라는 말이잖아요. 네. 삽시간에 그러는 거는 4분의 1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5분이야. 단숨은 뭐야? 숨 한 번 딱 쉬는 시간이잖아. 이거 몇 초예요? 1초도 안 돼. 호흡이 많이 짧군. 단전 호흡을 하면 호흡이 길어지는데 평생 할 호흡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면 오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뭐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호흡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해요. 1초? 그거보다는 길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단숨에 작년 1월 달에 신년 경축 공연 모란봉학단에 그 쭉 하다가 중간에 단숨에가 나와. 그 메인 곡이 제목이 단숨에예요. 그래서 그 연주하다가 연주자들이 갑자기 단숨에 이래요. 그걸 또 한 번 더 반복해줘 그 공연을. 그리고 배경의 그 영상은 어떻게 된다? 은하 3호 2호기가 발사돼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다가 지구를 깨버려요. 그것도 역시 반복해서 보여줘. 그리고 그걸 만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춤추고 마치 그렇지 기립박수도 치고 나이트홀을 연상시키는 완전히 그 흥분의 도가니 신났어. 그리고 뭐예요? 배경화면 좌우에 뭐예요? 오른쪽에 은하 3호 2호기 왼쪽에 은하 9호기 더 큰 걸로 그 앞에 또 눈사람도 있어. 눈사람이 웃고 있는데 오른쪽 3호 2호기 왼쪽은 9호기 미사일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아, 이 눈사람이 녹기 전에 발사한다는 거 아니냐. 올해 2월까지 은하 9호를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암시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진 않았는데 올해는 그 역발상으로 오히려 전술 로켓탄만 수백 발 이상 발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 로켓 은하 9호 발사는 아껴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니 을지 연습이니 지켜보고 야차하면 국부전이나 뭐 전면전도 붙겠다 이러는데 봐서 뭐 하면 이 은하 9호를 발사하는 건데 은하 3호 2호기가 두 발이 발사돼서 각각 두 기의 위성탄두가 극궤도에 안착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가 돌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이제 멈추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공포의 도가니로, 왜냐하면 그게 슈퍼 EMP일 경우 한 방에 미 본토를 암흑천재 아비규환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은하 3호 2호기가 두 기를 탑재해서 발사했다면 은하 9호기는 몇 기나 탑재하겠어요. 몇 년 전에 인도에서 발사된 우주발사체에는 11기의 인공위성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은하 9호기가 발사된다는 것은 참 미국에서는 정말 공포죠. 네 개 올라가 있는 것도 지금 그 머리 위에 핵폭탄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게 네 개가 아니고 이제 9호기면 이게 도대체 몇 개나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공포죠. 그래서 그런 걸 경고하는 피터 프라이 박사,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작년 5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선제 타격 얘기한 거거든요. 제임스 울시는 올 7월 달에 하원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선제 핵타격이라는 본질을 반영한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맞춤형 억제 전략이죠. 그걸 이번에 실전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 이름 긴데 을지 연습 때 선제 핵타격 실전 적용 훈련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북이 예민할 수밖에 없지. 그걸 선전포고로 가름하겠다라고 하는 말. 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올 초 킬조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앞두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군 현지지도 하면서 전쟁은 광고 없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거는 미 남측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다르게 보면 북으로부터의 선제 공격도 역시 예고나 광고 없이 벌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숱한 성명으로 예고했어. 예고는 안 한 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미남은 대신 훈련을 했지. 예고는 안 하고 훈련을 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습이죠. 연습이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북은 예고를 했지. 그리고 최근에는 훈련을 통해서 싸움 준비를 완성했다고 선언했지.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의 총회에서 여야가 제합의한 특별법을 반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유족들이 총회를 통해 특별법 재합의안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20일 경기도 미술관 강당에서 2시간여 긴급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족들은 19일 여야 재합의안 수용과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표결을 붙였는데, 투표 결과 77%의 유족들이 압도적으로 여야 재합의안 수용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예, 정말 압도적이죠. 네. 아, 대단한 그 결과입니다. 원래대로 진상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해라. 거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사표시입니다. 또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과 실질적인 3자 협의체 즉각 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다림이 될 것이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강한 노조로 강조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유민 아빠의 단식이 40일 가까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에 행동전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청와대를 향한 시민 행동을 조직할 것이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가 항쟁 조짐이라고 할 때 대중적 영웅주의란 표현이 있어요. 네. 40일 가까운 단식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고요. 다른 하나로 뭐냐면 바로 이런 행동전이에요.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네. 누가 막아요, 그걸.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공권력으로 막을 수 없어요. 공권력으로 막는 순간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각계각층도 수천 명의 동제단식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까지도. 예. 여기 있는 우리 두 젊은 애청자분들도 어저께 동조단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네. 괜찮아요, 지금? 좀 배가 고픕니다. 네, 그렇죠. 이게 온 국민의 마음이죠. 네. 어디 있든 간에 유가족들의 아픔이 남의 아픔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가족들의 아들, 딸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나라가 없어요. 이 21세기에. 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재발방지 조치가 바로 서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과거처럼, 그거는 말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행동으로 그 반대로 가는, 정말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울리고 죽이는 이 이상의 만행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반드시 이번에 승부를 내야 된다, 승부를 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지금 총회에서 모아지고 또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야합을 멈추고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권에 대한 경고도 있네요. 예, 예. 기본적으로 물론 여권이지만 야권이 계속 기회주적으로 보완해동하고, 뭐가 약점이 잡혔는지, 원래부터 그렇게 전투력이나 원칙성이 약한 건지 계속 한심한 합의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유족들이란 그냥 평민들인데 야권이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한심해요. 저는 그 2008년 광우병 촛불 때 강기갑 의원이 이제 촛불 집회한 현장에 나와서 같이 촛불을 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전부터 했지만은 진보정당이 이제 나눠지면서 힘이 약해지니까는 민주당도 이제 정신을 잘못 차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통합진보당이 분열돼 있고 힘을 못 쓰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 진보 세력이 앞장서고 이제 강력하게 나갈 때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함께 투쟁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런 게 좀 사라졌죠. 네. 박근혜 이른바 정부에게도 이제 청와대가 응답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양당의 밀실 야합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진실을 덮으려 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 예리한 얘기예요. 박근혜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밤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는 얘기 아닙니까? 네. 특히 그 행방불명 7시간 대통령에게 사생활 그렇죠.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사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근무 시간이 그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물론 대면 보고 아니라 서면 보고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화로만 보고를 받는다. 28번이나 받을 정도면 본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에 없었다. 뭐 경내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죠. 뭐 호텔에 있었다. 남자하고 있었다. 이게 상케이 신문이 그런 기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각합니다. 이건 국가적 수치이기도 해요. 그런 진상들. 무엇보다도 이제 원인으로서의 그 잠수함 추돌설이라든지 또 유병원과 관련된 그것이 과연 이 세월호 참사의 주된 책임자인가. 아, 그리고 해경이든 해군이든 그 구조작업과 관련돼서 석연치 않았던 측면들. 또 국가정보원이 깊이 개입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뭐 어림도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도 정신을 차려서 유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을 관찰하려고 해야 되지 유가족과 새누리당을 절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유가족과 함께 해야지 유가족과 새누리당 사이에 있으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협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치력이 아니고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유가족들과 진심으로 함께했고 견결하게 어깨 결고 싸웠으면 진작 해결됐어요. 네. 6.4선거, 7.30선거도 달랐을 겁니다. 한편 고 김유민 양의 유가족 김영호 씨와 함께하는 동조 단식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책회의에 따르면 동조 단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시민사회, 정치인, 교사, 언론인, 만화가, 영화인, 연극인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2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조 단식에 함께하고 계신데 전교조, 언론인, 만화가, 연극인, 정치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전교조의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중앙 집행위원 분들이 21일부터 27일까지 릴레이 단식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영화계 쪽에서도 배우분들이나 감독분들이 같이 동조 단식을 하고 계신데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임순례 감독, 그리고 정지영, 류승원 감독 이렇게 릴레이 단식에 함께하고 계시고 배우분들은 송강호, 김혜수, 그리고 문소리, 고창석 이런 분들이 릴레이 단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유민 아빠 바다에 잠기는 모습을 그린 박재동 만화가 그분도 같이 지금 광화문 농성장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을 필두로 해서 세월호 추모 만화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만화가 박재동 씨하고 김재성, 원수현, 전세훈 만화가가 함께 그걸 같이 하시고 여기서 김재성 만화가는 당사자예요. 그 조카분이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되신 분이라서 더 발벗고 나서고 있으시고 또 대학생들도 동조 단식에 함께 하고 있다고요. 실제 그 광화문 농성장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총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16명 정도 하고 있고, 지난 17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지금 최고로 이제 5일차에 접어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숙명여대 박세은하고, 숭실대 박태훈하고, 이렇게 5일차 접어들고 있고, 이외에 성신여대나 이대, 건국대, 홍대, 중앙대, 서강대, 덕성여대, 단국대,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네, 동조단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오늘 아침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수사권 기소권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1대 단식 중인 고 김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건강이 악화돼 22일 오전 7시 55분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영호 씨는 병실에서 수액과 비타민 주사를 맞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대책회의 관계자들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점심부터 미음과 된장국, 보리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영호 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우 가족대책위 광화문 생활실장은 현재 김영호 씨는 본인의 몸 상태보다는 특별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액 주사가 위험해요. 예전에 그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이제 활동가들이 잡혀서 감옥에서 헝거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때 80일까지 했어요. 그보다 이제 좀 적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때 수액 주사를 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식한 사람들은 살고, 쇼크사죠. 그래서 사실 지금 수액주사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좀 전율이 생기고 걱정이 앞서는데, 저도 감옥에서 정말 많은 단식들을 했어요. 뭐 18일 단식도 하고, 20일 단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단식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죠. 과학적으로는 이제 80일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뇌하고 심장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하는 게 바로 그때부터거든요. 외부로부터 단백질 공급을 끊으면 내부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얻어내요.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부터 먼저 파괴하기 때문에 때로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자연 치유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처럼 노상에서 할 때, 그리고 엄청난 심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할 때, 이를테면 세상을 떠난 딸의 모습이 계속 눈에 선하고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김영호 씨는 딸은 내 가슴속에 살아있다고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조건에서 하는 단식은 보통 단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위험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39일째 됐을 때그 매일 쓰는 일기에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병원에 실려가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복식이 돼야지 인공적으로 그렇게 수액을 놓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유민 아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전체 유가족이고 전체 유가족은 꼭 국민이라는 거, 민심이 그렇게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단식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인데, 이 열쇠는 박근혜 일마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건 사실이죠. 새누리당으로는 못 풉니다. 왜? 박근혜 자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상조사 범위 안에 행방불명 7시간. 그거 양심적으로 털어놓으면 돼. 상케이 신문이 억측 보도한 대로 정말 남녀간의 사생활이라고 하면 그거는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7년 동안 비서실장 했던 최태민의 전사위 정윤회 비선조직과 만났다고 하면 이 얘기하면 돼요. 비선조직 통해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너그럽게 용서해 줄지도 몰라요. 문제는 지금처럼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기만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야당 흔들고 그러면 정말 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터지는 거예요, 항쟁은. 아까 김술민 기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급계층들이 참여하는가를 짚었는데 항쟁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자회견들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아예 이제는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하겠다, 행동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판 아닙니까? 네. 네.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 버티는 거는. 아무리 사면 초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길이 있는 법인데 그 그러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솔직하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그런다고 해서 이제 본인의 카리스마라는 말은 이제 신이 준 능력이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죠. 카리스마 있는 그 리더는.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 카리스마가 훼손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항쟁을 맞아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수구 세력까지 붕괴될 판이에요. 1980년 6월 항쟁도 결국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군사깡패, 군사 파쇼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문,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무능 정권, 참사 정권이거든. 그래서 지금 유민 아빠의 단식투쟁은 결코 한 개인의 단식투쟁이 아니고 또 단순한 단식투쟁이 아니고 항쟁을 부르는 결정적인 단식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사코 어떻게든지 단식을 중단하게 하려고 뭐 이러저러한 설득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유민이를 두 번 죽인다, 세 번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결연한 의지로 버티는 거거든요. 네. 예. 과거 노무현 시절에 지율 스님이 100일까지 단식을 했는데 그거는 산에서 절에서 한 거고 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단식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수련으로 단련된 지율 스님이니까 그리고 그때 간장을 섭취했어요. 간장은 콩으로 만들잖아요. 약간의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성은 또 좀 달라요. 피하 지방이 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유민 아빠는 경우가 전혀 다른 경우예요. 노상에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때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오래 고집을 부렸어. 100일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노상 40일은 80일 이상이에요. 김영호 씨가 아침에 그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도는 게 약간의 산책 운동 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범국민 대회 전후로 해서 한 20m 이동을 하는데 경찰들이 와라락 달라붙어서 못 가게 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광화문 광장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했다고 네 합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식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로 지난해 말에 민주노총 사무실 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철도노조 지도부들 체포하겠다고. 결국 역풍만 맞았죠. 지금도 그래요. 정말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 준비가 안 됐어. 그동안 집권하고 나서 외교 이런 것만 생각했는지 도대체 국정을 운영할 줄 몰라. 마치 불나비처럼 그냥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어리석음이에요. 벼랑 끝에 썩은 동아줄 잡고 바둥바둥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쟁을 부르는, 심지어 혁명을 부를 수도 있는, 혁명보다 지금 전쟁을 부르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이미 모래시계 비유를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쟁 가능성과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그 길로 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연에 기대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선친의 교훈을 알아야 돼요. 선친은 상전 미국의 지령을 받은 김재규. 김재규는 그 시해 사건 전에도 미 대사관을 방문했고 시해 사건 직후에도 미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김재규 자신도 이제 일회용 밴드처럼 이용당하고 말았고 실제로는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군부 세력을 따로 준비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전 미국으로부터 날아온 총알 말고도 부마항쟁이라고는 민중으로부터 날아온 총알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부마항쟁 때문에 미국이 제거를 서둘렀는지도 몰라요. 박정희가 핵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뭔가 독자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미도 있었지만은 민중들의 투쟁이 결정적이었어요. 네. 지금 박근혜의 처지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조선일보 상계신문 두 개를 조종해서 박근혜를 칠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네. 완전 사면초가죠. 지금이라도 북과 관련해서는 민족공조의 자세로, 남과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이거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은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어요.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권한만 행사할 생각 말고 의무를 이행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민중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법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프랑스 1789년 대혁명도 터졌고 우리 코리아에서도 1960년 4.19 봉기, 1987년 6월 항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다음으로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군 내부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확정되어 야당이 특검 도입과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관진이 지난 대선 무장할 때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네. 이번에 사이버사령부 수사 발표에서는 빠졌죠.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작성 의혹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정치 글이지. 완전히 그 뭐예요. 공작하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정치글, 정치글 그래가지고 정치 관련된 글이 아니고 공작하는 글이에요. 이거 불법 글이고. 예. 정말 표현도 그냥 아주 그냥 군인들이면 군인답게 우직하게 가야지. 거기서 말장난하고 있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0년 1월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2013년 10월 15일까지 인터넷상에 게시된 사이버사 요원들의 78만 7천여 건의 글 가운데 정치 관련된 글로 분류된 게시글도 5만여 건에 달했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제시한 것은 7,1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20일 셀프 수사를 통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유기용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수사 결과 요지는 결국 정치 개입을 했으나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이 있었으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며 결국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죠. 국민 우롱하는 거지. 말장난이지. 군인들이 그러니까 더 열받네. 우리 그 재학생은 어때요? 네, 더 군대에 대한 생각이 좀... 대선에 개입한 거야. 그렇죠. 불법을 저지른 거고 그걸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건데 군대가 아니 북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심리전 하라고 만든 부대를 남을 상대로 대선에 가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건데 지금 말장난하면서 결국 김관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선에서 꼬리 자르고. 예예. 예. 김관진 정말 대단하네. 생명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 별의별 걸 다 하고도 아직도 버티고 있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김관진을 기어코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그 보면 그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장수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그러니까. 지금 또 살아남아서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영전한 거예요. 예. 박근혜가 김관진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운가? 외교 통일 뭘 안다고 그 자리에 앉히고 지금 보니까 뭐 사이버사령 아 그렇지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공신이네. 아 공신을 지키는 거네. 그건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박근혜를 인정하고 박근혜 카리스마가 남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박근혜의 용병술이에요. 사람 잘 안 자른다. 아,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이미지를 지금 가지는 건데,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야. 김관진을 보호하다가 결국 본인이 다치게 되는 상황.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국방부는 3급 군무원인 심리전 단장의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사건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특검을 통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여튼 남에서는 지금 온통 특검이야. 그리고 특검이 뭐 제대로 밝힌 적도 없는데. 김관진은 근데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대선 당시 국방부 장관인데다가 지금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게 다 밝혀진 상황이고, 보고 받았는데 제때 제대로 지시도 못했고, 그 이전에는 이런 보고 하지 말라고 또 지시도 내렸고. 네. 한민구는 국방부 장관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넘어갈지 몰라도 김관진은 이번에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세월호라든지 을지라든지 워낙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 윤창중이 성추행 사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을 계속하는 그런 정도의 그 사안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대통령이 고집 부리면. 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잘못이 명백함에도 징계를 내릴지 모르는 대통령의 무능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김관진은 버티기 힘들 거다. 지금 북이 김관진 한민구 때리는데 신났어. 약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측에 보도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보도해도 돼. 뭐 덧붙이고 할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안보실장이니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여차해서 국부전이든 전면전이든 벌어지면 뭘 하겠어요. 이미 그 권위, 신뢰를 잃었는데 바닥에 떨어져가 질질 끌리고 있어. 이러다가 지하로 가겠어. 대단한 김관진이야. 잿빛 승냥이 늑다리게 김관진 한민구의 아호야. 아호 지금 북에서. 이러니 북의 군대 인민들이 얼마나 사기가 올라가겠어. 어? 그렇죠? 네. 남측 군대에 넘버 2, 넘버 3가 이 정도니까 넘버 1은 박근혜예요. 박근혜는 군사와 관련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어. 넘버 2, 넘버 3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땅에 질질 끌리고 지금 구덩이를 파서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 뭐 북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은폐와 김관진 실장 구하기 모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관진 실장 구하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거 빗댄 예. 거죠.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은폐다. 요 말도 맞는 말이죠. 예. 꼬리 자르기 맞고, 필요한 말들은 다 나왔네. 예. 말만 그런 거 해. 실제로 협상도 잘 못하고 압박도 못하고. 대변인들 입만 사는 것 같아.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죠? 예, 새정치입니다. 예. 언제 새정치 할지. 옛날 정치보다도 못한데. 계속해서 김관진 실장이 정치 공작을 몰랐다는 발표를 어떻게 믿겠나. 김관진 실장은 윤일병 사망 사건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능한 허수아비 장관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분에게 국가안보를 어떻게 맡기겠나. 거기서 이런 분이라고 한 게 틀렸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가야지. 무슨 뭐 존칭할 게 뭐가 있어. 예. 그렇죠? 무능하다고 하고서는. 아무래도 대변인이다 보니까. 김관진 실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뭐 이미 제가 할 언급들, 네. 논평들은 다 했고요. 잿빛 승냥이 김관진 하면 나는 꼭 그 마이클만 감독 탐 크루즈 주연의 콜레트롤이 생각나요. 탐 크루즈 연기 괜찮았어. 정말 잿빛 승냥이 눈빛이야. 네. 도시를 배회하는 킬러의 눈빛. 사람 죽이는 게 업이야. 아, 그래서 눈빛이 달라요. 물론 마지막에 지하철에서 쓸쓸히 죽어가지. 그렇죠? 승냥이답게. 거기 탐 크루즈는 이제 폼이라도 나요. 그렇지? 은갈치 양복 입고. 그렇지. 그런데 김관진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완전히 지금 동네 북이야. 북에서도 치고 남에서도 치고. 왜 사나 싶어? 이 경우는 군인들의 뭐 최소한의 기본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체 군대라든지 또 대통령에게 위해를 줄 것 같으면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그 버티고 앉아서 내가 보기엔 그 국가안보실장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외교 통일 잘 모르거든. 네. 그 무슨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야. 스타일을 봤을 때. 네. 잿빛 승냥이가 보좌하는 거 봤어요? 그렇잖아. 그건 도시 속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런 눈빛을 하고 대통령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대통령이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그렇죠? 네. 보좌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참모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개선 스타일이거든. 김관진은 그냥 군인으로서 그 개선 조직에서 어디 그 전선에 그 군단장 맡아가지고 군단장 맡아서 과연 선제 타격이니 무슨 뭐 포사격이니 이런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한 시간에 만 발이 날라오거든. 그렇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면 나름대로 용기는 있는 거지. 대신 부하들은 모두 죽이는. 그래서 남코리아의 지휘관들은 미군의 작전 지휘권 하에서 아래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내모는 게 역할이에요. 네. 정말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역할이죠. 네. 양심 있는 사람이나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 못해요. 그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작전 지휘권을 가져와야 하고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북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돼요. 정말 적이냐? 아니면 피를 나눈 우리 형제냐? 그걸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 네. 정말 적이라면 작전 지휘권 가져오고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언제든지 전쟁하겠다는. 그게 아니라 형제라고 한다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전쟁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에 이어서 지금 박근혜가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지금 무슨 무슨 그 장관이니 실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자기만이 아니라 수구세력 통째로.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대중적 항쟁은 수구에서 개혁으로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혁명이 일어난다면 수구 또는 개혁에서 진보 쪽으로 정권이 넘어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쟁은 수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네. 이걸 수구들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물론 본인들도 감으로 알지. 이거 잘못하다가는 작살나겠구나 라고 해서 사실 수구 내부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수구의 주류들, 지금 이른바 정권의 실세들은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야. 미국만 맹신 맹종하면서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이기지 않겠느냐, 잘하면 통일도 할 수 있다. 이따에 생각하다가 남재준이 잘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아직도 북을 몰라. 백전백승의 전제는 지피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그런데 상황은 계속 전쟁으로 치닫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또아리고 앉아가지고 호전적인 그 발언이나 정책이나 지금 펼치고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 전쟁하면 어쨌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인데 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네. 다시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전략전술만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호기가 없어요. 네. 그런 만큼 남측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좀 비상한 결심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전쟁할 능력이 안 되면서 왜 전쟁으로 몰고 가냐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속노조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가 오는 22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고 22일 파업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27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2일 전조직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며 이날 파업에는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를 포함해 올해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이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파업 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 현대, 기아차 노조는 현재 쟁행위 찬반 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현대차 지분은 투표자 대비 79.31%, 기아차 지분은 투표자 대비 81.5%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압도적인 표차죠. 네. 현대차 노조는 21일 중노위 결정과 상관없이 22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임금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조치라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법대로 인정할 것을 자본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를 비롯해서 임금체계의 월급제로의 전환, 산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등 임단협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을 만났어요. 아. 감옥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올해 투쟁의 초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임금투쟁이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깐 속으로 실수했다 생각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이 임금 이상 투쟁이에요. 네. 그 말이 임금이지 이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제 노동력의 가치다 본질은 얘기합니다만은 가치라는 것은 자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만 가져가고 잉여 가치는 자본가가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요. 네. 근데 자본가들은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나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착취율을 높여가요. 그러니까 이 임금 인상 투쟁이라는 것은 노동 투쟁이 어떻게 보면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물론 이것은 생존권 투쟁이고 경제 투쟁이고 그래서 점차 발전시켜가지고 정치 투쟁으로 정권을 전치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원칙이 맞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활적인 요구를 반영한 투쟁과 정치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투쟁을 배합하는 것도 맞는데 현실은 일단 기본이 임금 인상 투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건 노동운동이 아직 멀었다. 여전히 생존권 투쟁이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반박근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에요. 일단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못해요. 따라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때로는 개별적으로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기 위해서 정규직만, 일부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나갈 때는 못해요. 그래서 이 투쟁이 위력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노동자 기층 민중들이 충분히 정치 세력화, 다시 말하면 진보의식으로 무장하고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뭉치는 그러한 정치 세력화가 충분치 못해요. 충분했다면 벌써 박근혜 이른바 정권 끝났고 지난 대선에서도 그런 결과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비록 황소걸음이지만 묵직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지 연습이라는 변수, 전쟁이랄지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도 세월호 특별법을 매개로 하는 유가족들과 각계각층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이 분위기 속에서 기간 투쟁 일정의 호흡을 좀 조절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이 치고 나오는 그런 정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중간 세력, 개혁 세력들이 투쟁할 때 기층 세력, 진보 세력이 투쟁하면서 뒷심을 실어주는, 다시 말하면 개혁이 앞장서면서 진보가 가세해서 갈수록 투쟁이 잘 되는 방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보가 앞장서게 되면 진보를 두들기면서 개혁 세력들이 투쟁을 못하게 만드는, 진보와 개혁을 분열시키는 이런 전술들을 그간 수구 정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혁이 앞장서고 진보가 뒤에 가세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혁은 폭이 넓긴 한데 뒷심이 약한 게 문제예요. 동요도 잘하고. 근데 진보는 앞장서서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거기서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되면 개혁 세력이 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 또 종북 소동이니 뭐니 이렇게 마녀사냥도 할 수 있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그래서 지금처럼 개혁이 분위기를 만들고 길을 열어놓은 그 길로 진보 세력이 힘차게 전진하는 이런 흐름이 좋은데 딱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북이 말레이항공 격추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한 해설을 발표했습니다. 말레이항공 격추 사건은 우크라이나 정부군 소행이라는 말레이시아의 한 언론사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1일 정세론 해설 여객기 추락 사건의 진범인은 누구인가를 게재했습니다. 원문을 인용하면 노동신문은 말레이시아의 한 신문에 실린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 관련된 글을 소개하면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의 CY-25 습격기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이 추락한 여객기의 잔해를 분석한 데 의하면 습격기는 먼저 여객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후 기관포 연발 사격을 가했다며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에는 미사일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큰 구멍과 기관 포탄 자리로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비행기는 확인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공대공 미사일을 받은 다시 공대공 미사일 자국인 큰 구멍과 기관총 자리인 작은 구멍은 그 비행기로부터 나온 거죠. 지상에서 발사한 게 아니라. 예. 네. 그게 이제 객관적인 물증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이 자료가 이제 공개되면 국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객기 추락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사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포격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네덜란드 정부는 조사 성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들을 모두 철수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잔해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다름 아닌 정부군이 계속 포사격을 해가지고 위험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표단이 포사격 하지 말라 정부군에 요구했는데 그게 무시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잔해를 못 보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과 서방이 이번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여론은 러시아를 압박 견제하는 데서 여객기를 희생물로 삼아 저들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미국의 기도가 폭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여기 하나 근거가 더 빠졌어요. 미국이 시작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밀어주려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위성사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공개해라 하니까 질질 끌다가 15일이 지나서 공개했는데 그 공개된 사진의 구름과 그 그림자를 보니까 그 격추 당일이 아닌 거예요. 아. 그 날조가 확인되는 바람에 완전히 대망신을 당한 거죠. 네. 우리는 그 보수 언론들이 이런 걸 잘 보도 안 하는데 러시아나 북은 당연히 놓치지 않죠. 예. 우리가 이제 노동신문을 보면 정보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북의 최고 권위의 선전 매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북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정보들이 압축이 되고 북의 전략 전술이 반영돼 있어요. 네.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또는 북의 전략 전술적인 방향을 이해하려면 노동신문만한 매체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의 신문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북이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은 러시아도 아니고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 항공이 격추됐지 않습니까? 네. 말레이시아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우리 남측도 그렇듯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매체들이 다 친미는 아닌 거예요. 지금과 같이 격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정부군이냐, 지방군이냐라는 논쟁이 지금 국제정세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네. 우리는 21세기판 라이프치 의사당 방화 사건이라고 봅니다. 당시 히틀러 세력이 자작하고는 독일에 와 있던 꼬민때른 성원들, 구체적으로 이제 불가리아 공산당 활동가 드미트로프가 재판장에 섰죠. 네. 그쪽에 이제 누명을 씌우려고 했는데 드미트로프가 법정 투쟁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괴링이라는 친구가 당시 이제 국회의장이면서도 정부를 대변해서 그 법정에 섰다가 작살이 나가지고 누가 진범인지 그 확인된. 그래서 드미트로프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코민테른의 실무 총책을 맡고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국제적인 반파시오 민주전선을 형성할 때 대한 보고를 합니다. 스탈린이 아니고 드미트로프가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불가리아가 이제 히틀러 군대로부터 이제 해방된 이후에는 불가리아 공산당 당수로서 이제 정권의 수반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 말레이 항공 격추 사건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한 것이 확실시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고요. 이런 왜곡 조작에는 흔히 그랬듯이 미국 정부가 개입된, 실질적으로는 군대 조직과 정보기관이 개입했겠죠. 유대자본이 조정했을까?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제패권이 무너지면서 군사패권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3대 전략, 그중에 유라시아 포위안 형성 전략을 관찰하는 데서 조종 방조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푸틴을 밀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자작극을 펼치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또는 이러한 무리한 자작극을 펼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푸틴도 밀어주는 이런 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자본의 이제 교활함인데 어쨌든 간에 이 수는 매우 무리한 수다. 특히 21세기에 이런 조작극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 상대가 또 러시아인데 미국이 어떤 작은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위성사진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데 잘못 증거를 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꼴이 된 거죠. 상황이 이쯤 되면 말레이 항공 격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말레이시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곧 발표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미국이 급하긴 급했는지 러시아에도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유럽연합하고 같이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상이 이제 드러나고 공지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더 그때 움츠러들면 안 되니까 유럽연합 세력, 유럽 제국주의죠. 그 세력들과 함께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하는 거죠.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적반하장이 맞는 것 같아요. 더. 그런데 독일은 러시아와 경제관계 매우 밀접하고 만약에 경제 제재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돼요. 오히려 독일이. 그런데 네. 독일이 유럽연합의 절반이라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제재는 가능하지도 않지만 실효를 거두기도 힘들다. 푸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크림반도, 나아가 우크라이나 동부가 러시아로 합병된다는 이런 영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경제 제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푸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을 터뜨린 건데 준비가 안 된 설익은 조작극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고 이게 만약에 자작극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 존립이 어렵죠. 네. 네. 미국이 또 대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2001년 9.11 사건은 과연 제대로 된 사건이냐, 그것도 자작극 아니냐라는 여론이 이제 비등해지게 되죠. 네. 실수했어요.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죠. 네. 갑자기 불려 나와서 우리 재학생. 어때요? 뭐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전 오늘 이렇게 녹음을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기사를 좀몇 개 찾아보고 왔었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역시 세월호 문제로 인한 그전 국민적인 이제 단식과 오늘 아침에 실려가신 유민이 아버지에 대한 건강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단식을 며칠 했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박근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설사 벌어졌어도 금방 수습이 됐을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 계속 볼펜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우리 김슬민 기자님.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지금 눈이. 제목도 닥터 스테판이니까 네, 정세 분석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은 많이 뺄 수밖에 없는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분노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스러운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거를 진상규명하고 그리고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다루는데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민 아빠 김영호 씨의 마음도 헤아리기 힘든 것 같고 보통 분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고 할 말이 정말 없어요, 별로. 근데 어찌됐든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거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저 같은 젊고 어린 친구들이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김수민 기자의 얘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슴을 허비는, 아리는. 저는 이제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유민 아빠가 오죽하면 이렇게 배를 들어 보였어요. 아,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려고. 제가 20일 단식한 적이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목포 교도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강제급식 당했어요. 원래 이제 40일 목표로 하려다가 강제급식 당한 뒤에 정말 이제 오랜만에 목욕을 했는데 20일 만이죠. 보니까 진짜 백가죽이 등에 딱 붙었더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근데 이제 저는 단식 경험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 치유로 복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강이 쉽게 회복이 됐는데, 유민 아빠는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식 투쟁이 굉장한 스트레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 딸애를 생각하면서 하는 투쟁이고, 노상에서 하는 투쟁이고, 거기에 또 야당이 와서 막 계속 저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동요하는 얘기들, 오히려 박근혜를 향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유민 아빠를 와가지고 설득하는. 최근에도 그 박영선 그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유민 아빠 손을 잡고 설득하는데 유민 아빠가 박영선 쪽을 쳐다보질 않아요. 이렇게 외면하면서. 박근혜를 향해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유민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힘들게 만드는지. 정말 유민 아빠의 그 결연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회적이고 원칙적인 분이 있었으니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운동권도 그렇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편 언제 한번 그 댓글에 왜 이렇게 여기 분위기가 침체돼 있냐라고 막 올라온 걸 내가 봤는데 우리 팟캐스트 그 댓글에 그때가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뭐, 그 무슨 욕을 하는 것도 없고, 무슨 뭐, 막 수다스럽게 뭐, 왁자지껄하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점잖은 팟캐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세월호 참사를 다루니 뭐, 분위기가 뭐, 완전히 급전직하해서, 저도 가끔씩 이 팟캐스트를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때 되면 이렇게 다시 들어요. 근데 그쪽 부분은 그렇게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괴로워 들으면서. 역시 우리 김수림 기자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분석하는 팟캐스트니까 예리하게 이성적으로 많이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천적인 부분도 그래요. 그것도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마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내용과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뭐이 기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실천적인 내용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린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우리 애청자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참가해서 우리 팟캐스트가 많이 밝아졌어요. 힘있고. 예. 단 하루지만은 소중한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 정말 좋은 사회로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이 말을 하면서도 무겁네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부분,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분노하고 그런 뜨거운 가슴을 바탕으로 닥터 스테판의 냉정하고 굉장히 명확하고 또 철저한 그런 정세 분석을 같이 들으면서 그 뜨거운 가슴과 함께 차가운, 냉철한 이성. 네, 냉철한 이성,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여담인데, 이게 내 병이야. 뭐냐면, 뜨거운 가슴 그러면 냉철한 이성이 아니고 냉철한 두뇌가 되는 거거든. 대꾸를 시켜야 돼. 뜨거운 감성, 냉철한 이성. 이게 이제 정확한 대꾸고. 이게 병이에요, 병. 예, 잠깐 이제 좀 분위기 좀 밝게 하려고 얘기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같이 함께하는 재학생분과 또이 사회자분과의 그런 정세 분석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우 공동대표의 지금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특히 이상훈 공동대표는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 가까이, 그래서 그 현장 감각이 남달라요. 특히 투쟁 소식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편집하는 사람을 사회를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발성이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서툴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앞에서도 참여하는 시계의 톱니바퀴 역할만이 아니라 시계 시침이라고 그러죠. 그 바늘, 맞죠? 네. 그 역할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의 그 특별한 장점, 유머 감각이 나오려면 좀더 있어야 될것 네. 아직 몸이 덜 풀렸어요. 같아. 하여튼 고맙습니다. 참여도 고맙지만은 발언도, 내용이 좋아서도 고맙지만 그 마음이 또 고맙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의 단식이 4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코리아 국민들은 온통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내는데, 미국과 호전 세력, 무능 인사들과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전쟁을 부추기는 연습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운동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